경의하는 김정은동 직계 위엔남 사회주의 공화국 주석 전 다이광이 4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. 축전은 김정은동 직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. 조선 정부와 인민이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조선인민의 행복을 위한 번영하는 국가건설 위협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축전은 김정은 동지께서 건강하실 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